맘대로 안 돼 네 생각에 그런데 또 이상해 네 전화에 또 웃고 있어 너무 깊이 빠졌나 봐 yeah, yeah. 너 왜 또 이러니 혼자 배시시 자꾸만 웃지 꼭 맞춰